walking to the day. I'm walking to the day.발길에 넘어지면 나 다시 꿈털면 돼. 아침엔 잊혀지는 꿈만큼 자꾸 잊혀져갈 순간들. 지금의 그리움도 이 아픔도 모두 고된 믿음과 착각 넘어 펼쳐진